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8일 키졸리브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 뒤 북한의 대남 공세는 현재까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 대사는 10일 미국은 북한 체제를 힘으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 주민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김동식 목사 납북 사건과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북한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북한 박이춘 외무상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0일 보도했습니다. CK의 도시노리 주한 일본 대사는 10일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납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키졸리브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 뒤 북한의 대남 공세는 현재까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키졸리브 연습에 대한 북한의 비난 동향은 형식과 내용에서 예년의 통상적인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이 나오지 않는 점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키졸리브 훈련 기간에 군 통신선을 끊고 경의선 육로 통행을 세 차례 차단했다 풀었으며 2008년에는 훈련 시작 전후로 서해안에서 대규모 해안포 사격 훈련을 벌여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핵 억제력 강화, 인민군, 육해공군 전투 동원 태세 등으로 여전히 남측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대남 비난의 표현이나 수위는 예년 수준과 다르지 않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구체적인 실행 조치 등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는 10일 미국은 북한 체제를 힘으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 주민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 국민협의회 주최 강연에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북한이 핵무기 폐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이런 결정을 토대로 육자회담에서 다시 대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은 이웃과 더 나은 관계, 북한 주민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을 미얀마나 이란에 수출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은 육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남북의 대화에도 찬성한다며 북한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길 바란다고 했으며 정부 당국자도 최근 미국과 북한의 접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육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약속을 해야 북한과 접촉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성사되면 육자회담 재개는 가시권으로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김동식 목사 납북 사건과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북한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북한 박이춘 외무상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입수한 발송 증명서를 인용해 김 목사의 아들과 남동생이 지난해 4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법원이 지난 1월 북한 정부를 대표하는 박 외무상 앞으로 소환장과 소장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또 2006년 헤즈볼라가 로켓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미국인 30명이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보시죠. 어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뒤에 꼬마가 있었는데 백미러로 안 보여서 하마터면 치일 뻔했어. 백미러? 백미러가 뭐야? 네, 남조선에서 부르는 백미러는 외래어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뒤를 볼 수 있도록 고안된 거울을 말합니다. 북조선에서는 후사경으로 부르고 있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앞을 주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뒤에 오는 차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현재 자동차 보안 기준으로는 자동차의 실내에 한 개, 그리고 좌우에 한 개씩 세 개의 백미러를 비치해서 뒤쪽 50m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뒤에 꼬마가 서 있었는데 백미러로 안 보여서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했어.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야. 아이들 사고 중에 그냥 후사경으로 안 보여서 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야.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북조선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현재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라는 사회주의 사회를 체험했고 이제 남조선이라는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승희동지의 최총아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희동지 사무국장 최총아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설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구정을 여러분들도 잘 보냈는지요. 오늘은 한국에서 설 명절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북한도 최근에 3일 동안 휴식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한국도 구정에는 3일 동안 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도 금년엔 토요일, 일요일이 끼우다 보니까 3일 동안 휴식일에 덥씌워서 휴식한다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툴툴거리는 즐거운 이런 비명소리들도 들었는데 하여튼 즐겁게 설명절을 보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즐거운 설명절이었겠지만은 이 소식이 하면 정말 술이나 한잔 나누는 건 그렇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설명절인가 하는 이런 비명소리도 들었습니다. 지난 설명절에 지방에 내려간 차 대수가 950만 대 차가 움직였는데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힘듭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7시간 가야 집에 가는데 대체로 여기 열차, 비행기, 뭐 배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 차를 가지고 가면 지방에 있는 집들이 다 농촌에 대체로 있다 보니까 농촌 길까지 들어가자면 좀 거리가 멀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를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는데 여기선 설명절에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전혀 다른 게 없고 설명절이라고 특별히 먹는다는 뭐 이런 것도 없고 설명절에 뭐 잘 먹겠다는 이런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 문제는 일반적인 이런 생활이고 이렇다 보니까 뭐 다른 건 없는데 그런데 고향에 내려가서 얼마 만에 한 번씩이라도 친척들을 만나고 함께 설을 즐긴다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고향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보고 또 노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이런 게라고 생각됩니다. 북한도 교토에 좀 어떻게 원활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명절이면 고향에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도 그 여행증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라나는 이런 경우도 많다고 봐집니다. 북한도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다 폐쇄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대로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고향의 정취도 느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설 명절에 차만 950만 대가 움직였다고 그러는데 여기 열차를 가고 비행기를 가는 거 실제 표가 없어 못 갈 정도고 버스가 15분에 한 번씩 각 지역별로 다니고 있는데 어떤 데는 정말 버스가 탈 사람이 없어서 한 대여섯 명 타고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시간 지켜서 버스가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정말 이게 교토의 발전하고 발전된 나라들의 경우는 뭐 먹을 거 입을 거 교통 이런 문제가 걱정이 없다면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뭐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아사자가 나가고 있고 정말 이 봄을 맞으면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는 걱정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정말 살아가기 힘든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고 통신을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도 하루빨리 한국과 같은 이런 선진사회에 진입해가지고 서로 손잡고 통일을 향해 빨리 전진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북한이 지금 근 200만 톤이 식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200만 톤이 식량이 부족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집니다. 한국 같으면 이건 뭐 정말 문제될 것도 없겠는데 북한으로서는 정말 전체 인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북한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정말 살아가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쌀이 500원 해도 어디 쌀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00만 돈 싼다는 게 돈이 2억불이면 되는데 이 아까운 돈을 해안포라고 그래가지고 동해바다에 쏴버리고 서해바다에 포탄 사격을 하고 수많은 군인들하고 일반 주민들까지 동원돼서 2월달 군사훈련에 몰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건 체제 유지를 위한 이런 게지 다른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누구 놀랄 사람도 없고 서해바다에 포탄을 쏴버린다고 해서 여기서 놀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까지도 상투적으로 해마다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마 이렇게 하면 여기 한국 주민들이 정말 머리 곤두서가지고 혼비백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오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북한도 정말 제자리에 들어서서 제궤도에 서서 자기 위치에서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최우선 과제를 수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북한 수많은 시청자들이 또 청취자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좀 생각하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들여보내는 삐라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 북부지역에는 아마 못 가겠죠. 앞으로는 북부지역까지 삐라가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는데 이 삐라들이 정말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빨리 북한 탈출하십시오. 정수리 지키는 이런 아픔을 참지 말고 빨리 탈출해서 한국에 오도록 하고 우리 통일을 위해서 손잡고 매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청하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본방송의 김은호 기자가 매주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형제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남조선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를 찾아서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은호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1995년 남조선에 정착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성산 씨와 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 영국 영화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 유학까지 할 정도로 예술가로서의 재능이 뛰어났던 그를 한순간에 탈북자로 만든 것은 예술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북조선사의 군기를 깨고 남조선 영화들을 본 것이 보유부에 발각되어 13년의 교화형을 받았고 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조선에 온 뒤 재능을 살려 평범한 영화인 예술인으로 살 수 있었던 그가 수년간의 몸서리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뮤지컬 여독 스토리에 매달린 이유는 다름 아닌 집념과 의지였다고 합니다. 그가 총 감독을 맡아 창작한 뮤지컬 여독 스토리는 북조선 정치범 수용소인 한경남도 여덕군 15호 관리소에서 벌어지는 잔악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담은 작품으로서 지금 남조선과 국제사회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잘 봤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봤어요? 그 전에? 네,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 깊었습니다. 아, 미흡한 게 많습니다. 네. 아, 강경님한테서 뭐 저희가 말씀은 익히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새삼도 죽게 된다면 이제 어떤 게서 이제 요독 스토리를 시작하게 되셨고 그런 말씀 좀. 그 요독 스토리는 이제 2003년도에 저희 아버님께서 회령 수용소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예, 아. 그때 뭐 오기 같은 걸로 시작한 거죠. 오기 같은 걸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예술인 연출이니까 네. 글과 뭐 작품밖에 없고 그래서 원래는 여독 스토리가 2004년도 5년도에는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다 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다 보니까 네. 좌파적 성향을 가진 풍토였었잖아요. 네.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뭐 뭐든 만들어서 세상에 대고 막 소리치고 싶을 때니까. 네. 그래서 뮤지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2006년도. 고향 계실 때마다 뭐 연출 쪽 또. 아, 저는 영화대학 나왔어요. 아. 흥행영화대학 나오고, 네. 또 러시아에 가서도 유학을 2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동국대학교 나왔고, 네. 또 미국의 UCLA 가서 영어 공부하고. 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뭐 탈북을 이렇게 결심하시게 되셨지? 그 94년도 뭐 참 오래됐죠. 16년 전인데 이제는 94년도에 그 남한방송을 듣다가 잡혀가지고 네, 아. 네, 저는 근데 그 당시에 대학 졸업반이었는데 94년도에 네. 이제 그때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예요. 아. 그때 개성에 있는 일선부대로 이제 차출돼서 호상이라는 선은 거기 차출됐었는데 그때 한국 방송을 듣다가 잡혀서 예, 제가 사려리는 3.15 노동연대에 끌려가서 아, 군복무 하실 적에? 예,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군 위탁생으로 갔어요. 아, 예. 예, 2군단 위탁생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사려리에 있는 노동연대에서 한 2개월 살고 그리고 이제 개성에 있는 군사재판소에 와서 이제 13년을 받고 가다가 차가 굴러서 제가 탈출을 했죠. 아, 예, 부사유성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어디서 굴렀게요? 금천군 제적산이라는 데. 그러게 해가지고 평양 가서 집에 갔다가 집에 다 추방되고 그 다음에 해산역까지 갔다가 이제 그게 그러면 내려... 수배령 같은 건 내렸겠는데 내렸죠. 당연히 내렸었죠. 예, 당시에. 그래도 그렇게 영태 빠졌어요. 예, 군대 뭐 이쪽에 총정치국이나 예. 또 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라인이 이제 박국태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이죠. 박국태 예, 예. 뭐 또 그쪽에 관계자들이 많아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다행히 상사 출신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군복을 입고 탈출했죠. 네. 그 작품 하시면서 되게 막 그 힘든 과정 많으셨다고 들으셨어요. 심지어는 뭐 그 사체 쪽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뭐 사체는 지금도 쓰고 있고요. 아. 저는 탈북자로서 이제는 저 경쟁 상대가 한국은 아니에요. 저는 전 세계에 나가려고 그러고 요독 스토리 월드 투어는 단순한 요독 스토리를 알리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저희 같은 탈북자들은 누가 이렇게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자생을 한 거거든요. 누가 키워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쓴물, 뭐 단물, 산전수전, 공중전, 소위 말하는 저는 다 겪었다고 봐요. 뭐 죽으려고 몇 번 했었고 사채업자하고 하도 싸워가지고 친구 되기도 하고. 뭐 그런 풍찬 노숙과 같은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이야기 안 하면 누가 해요. 예, 그래서 뭐 자유북한 방송의 뜻하고 사명감하고 저거는 비슷하지 않나 해요. 그렇죠. 저 이번에도 주제가 민들레 노래가 나오지만 아마 그게 제 컨셉이고요. 거기에 이제 대사 중에 야수 같은 삶을 늑대처럼 달려왔다. 그런데 그것도 정한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힘든 걸 굳이 표현하자면, 그거를 넘어서는 지혜를 터득했다는 게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정부 지원으로 이제 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월드 투어를 하시게 된단 말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정을 거치게 되시는지 저희도 이제 기대가 되게 많이 컸습니다. 아직 정부의 사안은 안 나왔고요. 아직 안 나왔고 이제 좀 이따 나오고요. 아. 사실 그 제가 3년 동안 국회를 일주일이면 서너 번은 갔으니까. 예. 그래서 이해시키고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왜 독스토리고 왜 문화냐. 근데 저는 속된 말로 미국에서 돈 받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미국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해보라고 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아예 안 했어요. 저는 왜 여독스토리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우리 국민들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아예 여독스토리 처음 하면서부터 난 절대 미국 지원 안 받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데 정부에서 받아야지. 저는 그런 각오로 이제 수차례 해왔고 또 참 그 과정이 어려웠어요. 진짜 뭐 정말 제가 이제는 생일을 11월 30날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하는 게 작년도 11월 30날 국회 통과되고 나서 정말 남들답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한국 헌정 역사상 뭐 탈북자가 받은 역사도 없거니와. 그렇죠. 그리고 뮤지컬 한 개 뮤지컬에 이렇게 많이 받은 건 없어요. 기껏 많이 받은 게 명성황후가 6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그거 가지고 뿌듯하진 않아요. 왜 제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이제 뉴욕의 UN 본부 본총회장 공연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UN 본총회장 공연은 북한도 다 부를 거예요. UN 대사를 다 부를 거니까 난리 나겠죠 북한 애들이. 공식적으로 북한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고요. 저는 문화를 통해서. 이제 그게 끝나면 링컨 센터 에브리쇼홀에서 한 5회 정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나 그쪽에 있는 뉴욕 시장 쪽 분들 좀 오실 것 같고 특히나 캐스팅 디렉터라고 그럴까요? 이런 브로드웨이에 있는 뮤지컬 프로듀서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곧 끝나면 이제 워싱턴 가서 이제 케네디 센터에 가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초대. 아. 그리고 LA 갔다가 캐나다 이제 토론토 갔다 오는 게 1차 로드맵이에요. 예, 아. 그게 끝나면 또 올해가 한국 전쟁 60년이라 예. 6월 달쯤에 한국에서 앵콜 공연 좀 한번 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가설 무대를 세워놓고 예, 유럽 투어의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럼 한 언제까지 이제? 아마 연말까지인데 아마 내년도까지 가지 않을까 해요. 내년 아. 2월 달, 3월 달까지 가지 않을까. 저 감독님 제가 그 여자분 뮤지컬을 보면서 뭐 배우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연기하시던데 그건 탈북자분들이 아니면 남한 저 사람들은 한국에서 다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이에요. 최소한 앙상블들도만 한 10대 정도 경쟁을 뚫고 올라온. 제가 평균 오디션을 하면은 1차, 3차에서 한 300명 정도로 줄여요. 이제 거기서 캐스팅된 애들이죠. 짱생한 애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이제는 북한도 럭셔리 해야 된다라거든요. 북한 인권도. 북한 컨텐츠 뭐가, 왜 자꾸 불쌍해야지? 난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북한이라는 건 왜 자꾸 굶주려야지, 배고파야지. 이제 저희가 12월 달에 만들려고 하는 뮤지컬도 꽃제비라는 뮤지컬이거든요. 그게 산타 할아버지 찾아가는 북한 꼬맹이들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판타스틱해요. 미래의 그 우주도 나오고 태권도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북한이라는 뭐 저는 주식시장의 논리를 많이 대는데 북한이라는 테마주가 상한가를 칠 때가 됐어요. 그럼 과연 누가 이기겠냐? 콘텐츠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저 고민 많이 하고 살아요. 잠도 많이 못 자고. 네. 군추로 시나리오 다 작성하시는 거지. 그냥 여기서 뭐 시나리오뿐이 아니라 뭐 연출, 뭐 연기, 뭐 작곡, 편곡, 안무 뭐 이런 거는 안 하지만 전체적인 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에 위해서 조명이 바뀌고 저에 위해서 안무가 바뀌고 그러니까 총 연출이죠 뭐 제가. 너무 앞질러서 이렇게 여쭤보는 걸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제 나중에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고 네. 북한이 이제 남북이 통일된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신지. 글쎄요.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는 영화 여독 스토리예요. 저는 진짜 신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고 그게 바람이고 또 저는 우리 탈북자들이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리더가 돼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성공한 모델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의 온화한 주력군이 되고 말 그대로 이제 파워가 된다고 그러면 그게 상징을 띠는 거고 북한에 대한 하나의 가장 큰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야수 같은 삶을 늑대처럼 달려가나 봐요. 아. 저기요, 근데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시나리오나 이렇게 나가지 공모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탈북자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수용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 여기에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기술적인 부분들 예. 다 한국적인 정서예요. 북한스럽게 하면 안 봐요. 예. 아주 제가 쉬디나 JS의 헤엄에서 느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본질은 똑같아요. 남한 사람이나 북한이나. 근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북한 사람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고 뭐 거칠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북한에 살다 오셨지만 북한 남자들 그렇게 좀 그래서 그렇지 솔직히 싹싹하고 그러거든요. 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좀 이상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북한 남자들에 대한. 예. 네, 그래서 아 북한 남자들 참 결혼하고 싶네 뭐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감사드리고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진행의 김은호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사회의 따뜻한 종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쿨하나 심하나 시간입니다. 쿨하나 심하나 마음의 쉼터 쿨하나 심하나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주가 프랑스에서 생산됩니다.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일부러 좋지 않은 땅에 심는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토질이 좋은 땅에 심으면 쉽게 자라서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긴 해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서 땅거죽이 오염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포도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를 척박한 땅에 심으면 빨리 자라진 못해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품질이 뛰어난 포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루는 일보다 힘들게 이루는 일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또 쉽게 할 때보다 힘들게 한 뒤에 더 큰 힘이 길러집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조선 고려대학교 교수이며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연구소 소장이신 조영기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에서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한 것과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발표를 했네요. 3월 중순에 국가개발은행이라는 것을 출범시키고 이때의 자본금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우 잘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남한에서도 이런 국가개발은행이 주도가 되어서 경제를 개혁개방시킴으로 해서 오늘의 부를 누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내용을 봐봅시다. 국가개발은행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제가 보니까 한 5~6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권의 투자를 먼저 받겠다. 즉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개발은행이라는 것을 설립하는 그를 필요한 돈을 받고 다시 이를 기본으로 해서 서방국가로 투자 유치를 확대해 가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남북한과 또는 전 세계와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과 같은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운영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도 같이 거래를 하겠다. 네 번째, 국가정책에 따르는 주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 업무를 국가개발은행이 수행하고 집행기구로 조선 대풍 투자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획 경제와 다른 방식으로 조선 대풍 투자 그룹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네요. 이때 지분은 북한 주요 기관들이 70%, 대풍 그룹이 30%를 분담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두만강 하부 개발을 축으로 나진, 청진, 김책, 신의주, 함흥, 원산, 남포 등을 거점 도시로 개발한다고 하네요. 개발에 주력할 분야는 철도, 도로, 항만, 항공, 전력 등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은 좀 시간을 두고 건설을 하고 농업 부분은 유엔 및 유럽연합 등과 협력해서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때의 청사진은 매우 잘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눈에 띄는 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북한 두만강 개발을 핵심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만강 개발의 핵심이 되는 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진 선봉, 소위 말하는 나선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선시는 어떤 지리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북 삼성의 물건들을 태평양 지역으로 실어낼 수 있는 경제 전략적 요충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할린과 시베리아의 석유, 천연가스를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판매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나진 선봉 지역을 중국의 동북 삼성 개발과 연계해서 국경 개발 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국경 경제 개발 계획에 가장 손을 긋고 나온 국제기구가 어디냐면 바로 유엔 개발계획입니다. 이 유엔 개발계획을 북한은 작년 11월 탈퇴했습니다. 입맛에 맞으면 국제기구에 들어갔다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제기구에 탈퇴하는 북한의 행태는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일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징 외교가에서 얼마 전에 중국의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김계감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때문이긴 합니다만 중국과 북한의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들이 왕래는 결국의 뒷면에는 두만강 개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외교가들의 소식들입니다. 북한이 나진 선봉 개발에 대해서 또다시 관심을 두는 이유는 중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진 선봉 지역에 있는 위치의 항구를 하나 확보해야만 동북 삼성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사할린이나 시베리아에 있는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최적지가 나진 선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약점들을 이용해서 조선 대풍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김정일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개발은행의 자본금이 100억 달러가 됩니다. 이 100억 달러가 현실성이 있는가? 지금 북한의 국민 총소득이 200달러인데 50%나 되는 돈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과연 김정일의 이런 신뢰, 북한의 신뢰에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의심할까요? 그것은 바로 북한 즉 김정일이 완전한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개혁과 개방이 되지 않으면 경제라는 것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증명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과 개방이 되어야만 조선대풍그룹이 원하는 두만강 개발계획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국제사회는 북한을 의심하는가? 너무도 많이 국제사회를 속여왔습니다. 이런 나라에 돈을 줄 바보 같은 나라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혁과 개방을 하여야 된다고 늘 주장했습니다. 개혁과 개방을 하여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제금융기구가 국가개발은행에 많은 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봄철에 보릿고개를 잘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은 결국은 김정일이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하는 길입니다. 개혁과 개방을 하는 길만이 여러분들이 바로 보릿고개에서 살지 않고 풍족한 식량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와집과 이박과 비단 옷 속에서 살 수 있는 풍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서 남녘에 살고 계시는 엄명옥 씨의 사연입니다. 작년 서울에 종착한 엄명옥 씨는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헤어진 어머니 리정희 씨를 찾고 계시는데요. 본 방송국으로 어머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엄명옥 씨의 어머니 리정희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 잘 받아 적으셨다가 모녀간의 재회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기할 전화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숫자가 난무합니다. 통계와 자료 등이 모두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 세상을 보는 잣대도 숫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숫자로 보는 남과 북은 어떠할까요? 계속해서 숫자로 보는 남조선 이야기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숫자로 보는 남조선 시간의 안유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조선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보다 정확한 숫자와 수치에 근거해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구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문명의 이기를 매개로 하여 향유하게 된 이후의 편리한 생활을 구태여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면에서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죠. 여성에 대한 시각도 예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인 남존여비의 풍조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남녀평등의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이 지구상의 곳곳에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곳 남조선도 성인 3명 중 1명은 여성이 밖에서 일을 하지 말고 집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수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3개국의 성인 2만 4천여 명 중 여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집안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4명 중 1명꼴로 있었으며 7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가운데 여성이 집안에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33%로 인도 54%, 터키 52%, 일본 48%, 중국, 러시아, 헝가리 34%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한국인 가운데 나머지 6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요. 여성이 집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층은 고연령층이 아닌 18세부터 34세였는데요. 국가를 막론하고 남녀별 응답 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입소스의 존 라이트 선임 부사장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전반적으로 증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장벽이 남아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여성 각자가 가장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다수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이가 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분의 1 더 적게 본다는 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됐는데요.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전 세계 40여 개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가 있는 여성의 평균 수입은 남성의 68%였으며 여성의 전체 평균 수입은 남성의 7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렇듯 역사를 중심으로 본다면 시간의 흐름은 남성을 기준으로 흘러왔습니다. 물론 여자의 역할은 남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역사는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죠. 실제로 위인전에서만 남녀 성비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수에 비해 여자의 수가 극히 드물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또 남녀의 능력 차이는 세분화된 항목에서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가이지 전체로 보았을 때 절대적인 차이는 아닌 것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요. 김일성 체제는 서위 여성해방과 남녀평등 이념을 내세워 사회주의 혁명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인민의 평등과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봉건적 위계 질서가 붕괴되고 전 인민의 노동계급화라는 대여성해방 정책은 사회주의 체제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북한 여성의 상황과 사회적 지위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으며 북한 정책의 목적 달성에도 막강한 힘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정통적인 가부장제의 해체와 더불어 여성 해방을 통하여 여성의 대폭적인 사회적 참여에 기여했다는 우위와 함께 가족 관계 속의 여성에서부터 사회적 여성으로 전환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여성들은 표면상으로는 남녀가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은밀하고 내면적이며 사사로운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평등을 추구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은 김정일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자유북한 방송 안유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녀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 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